움직일수록 다가가고 싶잖아. 촉촉해지잖아. 마음이 눈빛이 널 향하잖아. I just wanna know how you feel about me. 멀어지려 하면 할수록 다가가고 싶어지는걸. 외면하려 하면 할수록 더욱 뛰고 싶어지는걸. 멀어지려 하면 할수록 다가가고 싶어지는걸. 지금 이대로 날 바라보면 돼. I need your attention. Baby come and kiss my lips. 너는 늦추지 마. 알면서도 참지 마. 어렵지 않아. 어렵지.